K-POP's News. 2021년 푸른등대 삼성기부 장학금 신청안내입니다. 신청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1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선발인원은 4명이며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학기당 1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생 지원팀에 문의 바랍니다. 제10회 창업 및 가명정보결합 공모전 안내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토 교통 분야의 창업 아이템을 기획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됩니다. 공모 접수는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데이터 거래소에 문의 바랍니다. 아르코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공연 라이더를 모집합니다. 모집 일정은 5월 26일부터 6월 6일까지입니다. 공연 라이더로 선발되면 극장 공연 및 프로그램의 취재 및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르코 대학로 예술극장에 문의 바랍니다. 한양 행복드림 상담센터에서 예술체육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합니다. 신청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6일까지입니다. 상담은 선착순 25명을 대상으로 상담 전문가의 1:1 전문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 행복드림 상담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합니다. 제주도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과 소규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몇몇 지정된 실내시설이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됩니다. 식당과 카페 역시 동일 시간대에 포장, 배달 운영만 허용될 예정입니다. 남양주시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안락사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반적으로 유기견의 경우 10일 이상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절차를 밟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안락사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남양주시 관계자는 경찰과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사람에게 해를 끼친 동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현행법상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 북부의 한 마을에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했던 한 여성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후 전봇대에 매달린 채 발견됐습니다. 가해자들은 거부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모자라 나체 상태로 전봇대에 매달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마을 사람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피해자의 집에 일하러 온 인부들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가 신입 개발자 공개 채용을 진행합니다. 이번 채용에서는 처음으로 코딩 테스트 언어를 기존 파이썬에서 자바까지 확대해 개발자 채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역량 중심 채용을 위해 블라인드 방식을 선택해 학벌보다 성장 가능성을 두고 합격자를 선발할 방침입니다. 채용 분야는 백엔드 개발 부문으로 오는 6월 13일까지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 채용 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5월 28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예솔, 기술의 박서영, 담당의 고송이었습니다. HUBS